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세 저만 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의 결의 모임이 5일 금성뜨락도로 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직명일꾼들, 로동자들, 직명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영도력, 한없이 고매한 풍모를 지니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오 두 차례의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 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이 땅 위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도세우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더팀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결사관철할 때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